저희 밖에 속 이렇게 예측 불가한 게 매력 우리 사이 얽힌 기름 배 간단하고 복잡한 매력 Take me down 말 못할 기류감 벌써 널 위험한 계획에 어긋난 변수가 번져 Topless Falling 끝없이 falling 빠졌고 추락하는 중 온몸을 맡긴 채로 눈을 감고 계속 갈 거라고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더 세게 불어와 다가온 소용돌이 거세게 여동쳐 내 맘들이 Oh mama, oh mama, pain Topless Why, yeah, yeah, yeah 더 크게 Why, yeah, yeah, yeah Topless 너란 감정에 날 맡긴 채 Oh mama, oh mama, pain Topless Topless Yo, Topless. I feel like flying to the sky 갈대같이 흔들리는 중심 흐르는 길을 위위 Have a good vibe 원하는 건 너와의 good vibes I take it to the end, give me a sign I take only one of one This game ain't over, time done take it tight, taking me down, down 끝없이 올랐다, 한없이 가라앉아 결국엔 놔버려 날 맡겨버려 Topless 마음에 날아든 bluebird 미세한 그 날개짓도 계산에 없던 것은 돌풍이 돼 나를 삼켜버려 이대로 제어가 안 돼서 세게 불어와 yeah, yeah, yeah. 더 세게 와 yeah, yeah, yeah. Topless 거칠게 다가온 소용돌이 거세게 여동쳐 내 맘들이 Oh mama, oh mama, pain Topless 와 yeah, yeah, yeah. 더 크게 와 yeah, yeah, yeah. Topless 너란 감정에 날 맡긴 채 Oh mama, oh mama, pain Topless 멋대로 흔들어 날 그 어떤 규칙 따위 없잖아 끝없이 날 밟아들어 어디론가 던져놓고 이제 더 높은 비행을 위해 그 날개 펴 불안한 기류 속 나의 총착진 비로소 너의 마음에 날아가서 부딪혀보려 했나 거슬게 번쩍해